세상에 멍살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돌직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earphone 넘어 playlist 음악까지 다 minor 넌 바랬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도